네, 구로구 곳곳을 돌아다니며 구로구 소식을 전하는 방송 종이비행기 벌써 25번째가 됐다고 합니다. 저희 네, 오늘 구로구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리고 저희가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예, 제가 처음으로 들고 온 소식은 전국 생활문화축제 이야기입니다. 두근두근 내 안의 예술이라는 주제로 서울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일대에서 9월 7일부터 10일까지 개막식이 9월 9일 2시에 있네요. 사실은 이게 왜 구로구 소식이냐고요. 저희 구로문화재단 소속의 아트라인 페스티벌을 얼마 전에 천안동 버들 활력소에서 했었거든요. 거기 안에 소속된 동아리들이 여기를 참여를 해요. 뭐 우크렐레도 있고 풍물도 있고 오카리나 합창 기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예 문화예술과 관련된 단체들이 여기 참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문화 관련 이렇게 너무 유익하고 재밌는 소식들. 네, 정금쌤이 항상 많이 전해주시는데요. 저도 이어서 소식 한 가지 전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구로 FM에서 올해로 2년차 활동하면서 많이 들었던 이름 중에 하나가 푸른수목원이라는 곳의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주민분들에게. 네. 되게 예쁜 아름다운 수목원이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었지만, 이렇게 주민들이 많은 활동들을 좀 여는 장소로서도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요. 이 푸른 수목원에 작년부터 이 주변 지역에 음식 폐기물 처리 시설 공사가 진행되면서 많은 논란을 자아내 오고 있습니다. 푸른 수목원을 비롯한 잠깐만요. 소식을 전하던 중에 노래가 이런 실수를 네. 네, 노래가 다시 시작되고 있고요. 방송의 또 묘미를 또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생방송이라 네, 이렇습니다. 편집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걸로. 네. 네, 그래서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푸른수목원을 비롯한 이곳의 청정 구역들이 실은 과거 산업 발전 단계에서 환경 정화의 역할을 해왔던 곳이기도 하다고 해요. 네, 맞아요. 이런 배경 얘기를 좀 차치하고서라도 이번에 작년부터 서울시 그리고 구로구청 측이 지역 주민들과의 아무런 좀 소통 과정 없이 공사를 강행한 게 많은 주민들에게 좀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주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지난해 천황 환경 페스티벌 이런 곳에 참여하면서 좀이 푸른 수목원 그리고 음식 폐기물 처리 시설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주민분들이 들려주신 얘기가 굉장히 소중했었는데, 이 얘기가 지금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목소리를 이어나가고 있는 주민분들을 응원하는 마음입니다. 맞습니다. 예, 이렇게 귀한 또, 네. 소식을 또 오래간만에 듣는데, 저희 예전에 환경 페스티벌 할때 저희가 그 공개 방송 하면서 이 소식들을 또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요. 네, 맞아요.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저희 첫 곡을 듣고 이야기 손님을 모셔볼까요? 네. 예, 첫 곡은 제가 골랐습니다. Once. Once라는 영화의 OST, Falling Slowly.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Once OST Falling Slowly 듣고 돌아오셨습니다. 네. 네, 이렇게 굉장히 또 굉장히 네, 좋죠. 그렇죠. 저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너무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너무 좋아해요? 아, 예, 예. 영화 보셨어요? 네. 영화는 못 봤는데 노래는 좋아. 워낙 이 노래로 유명한 예, 네, 영화 이게 가을의 문턱에 네네. 턱하니 들어오니 딱 이 노래가 먼저 생각나더라고요. 오늘 약간 아침에 비가 내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비도 오고 기분도 그렇고 해서 맞아요. 사실 전 이 노래 좋아하면서 가을 뭐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던 건 아니었는데 듣고 보니까 그런 노래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계절 네, 생각이 나는 노래들이 맞아요. 이 노래도 그러고 보니 그렇네요. 네, 여기 주인공이 결혼했대요. 이 영화 찍고 나서 주인공 커플이 네, 네, 네, 네. 굉장히 잘 그렇지. 어울려요. 사담으로 네, 네, 네. 네, 저희 신랑이 기타를 배우는데 제가 이걸 미션 곡으로 좀 줄까 라는 생각을 했다고 맞아. 했는데 노래 저랑 그 말씀하셨죠. 네, 네. 저랑 공감대 형성을 네, 네. 잘 하시는 우리 또 오늘 이야기 손님이 초대되셨어요. 저는 미스인 줄 알았더니 결혼을 하셨네. 자, 인사를 한번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방송으로 뵈니까 좋죠? 네, 조금 떨리고 심장이 쫄깃쫄깃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심장 쫄깃쫄깃. 네. 소개를 네,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도토리 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강희정입니다. 도토리 문화학교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은 전국에 그리고 마을들의 이야기들을 찾아다니면서 담아내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 역사 기록뿐만 아니라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 어르신들을 찾아다니고 이야기를 들어서 그 이야기들을 엮어내는 살아있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이걸 전국적으로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전국? 아직 전국이라고 했지만 전국에 다닌 곳은 아직까지는 한두 곳이고요. 도토리 문화교 이외에. 하지만 지금 조금 조금씩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사실 저희도 도토리 문화학교 이제 활동하면서 강희정 선생님이나 뵌 적도 있고. 맞아요. 하면서. 전 자주 뵀어요. 네네. 그래서 그쵸, 저는 그쵸. 여기 처음 왔다고 해서 놀랐어요. 왜 구로 FM에서 한 번도 초대를 안 하셨을까? 그러게요, 이렇게 유명하신 분을. 진짜 자주 뵙는 이렇게 얼굴이었는데. 네. 그것도 그렇고. 네네. 친목을 위해서는 자주 왔지만 사실은 저도 이 구로 FM이라는 방송을 통해서 또 오니까 느낌이 새롭네요. 예. 그렇죠. 이 공간에서 늘 봐왔던 분인데 그쵸. 또 마이크 앞에 서시니까 쫄깃쫄깃 해지시나 봐요. 네, 너무 떨지 마시고 편안하게 방송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간 좀 청심환을 하늘을 못 구웠어야 됐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아직 워밍업을 맞아요, 좀 덜 했나 맞아요. 봐요. 그리고 실은 얼굴은 많이 뵀지만 이렇게 제대로 인사하고 얘기 나누고 할 기회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서 네, 맞아요. 그래서 좀 더 어색하신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좀 예, 친해질 수 있지 않을까. 네. 방송이라는 느낌보다는 좀 수다 떨다 간다라는 네, 네. 느낌으로 네. 좀 아주 좋습니다.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그런 마음으로 네. 해보겠습니다. 그 제가 도토리 문화학교를 네네. 홈페이지를 좀 찾아봤어요. 네네, 저도. 그랬는데 네. 굉장히 귀여운 캐릭터가 딱 이렇게 맞아요. 도토리 두 개가 도토리들이, 예, 이미지로 딱 떠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홈페이지에 굉장한 프로그램들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게 이게 AB 사회적 기업. 이라고 예 그렇게 쓰여 있는 걸 봤어요. 네네네. 예 어떤 명칭인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맞아요. 좀 낯설게 느끼시는 분들도 네네네네. 아직도 많을 거예요. 네네. 현재 그 홈페이지에는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고 되어 있지만 네. 지금 2017년 7월 4일자로 저희는 사회적 기업으로 이제 인증이 되었고요. 아 네네. 네,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면 이제 영리 기업과 비영리 기업의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영업 활동을 통해서 그 수익을 사회 한원을 사회 단순한 한원이라기보다는 사회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곳에? 사회에서 좀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제도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곳에 좀 도움을 준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사회 목적을 추구하는 그런 기업들을 얘기하고요. 사회적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그 갖춰야 되는 몇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그 요건에서 네네. 한두 가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예비라는 그 명칭을 줘서 예비 사회적 기업을 지정해 줍니다. 그래서 주무부처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해서 지정이 되고요. 네. 최대 3년 지정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족했던 요건들을 충족했다라는 것을 이제 인증받으면 고용노동부 인정 사회적 기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겪으면서 다양한 고민도 하고 또 사회적 기업이라는 또 사회적 기업가라는 것에 대해서 방황도 많이 했고 하지만 결국은 또 마약 같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하게 되는 그렇군요. 또 보람을 느끼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예, 말 그대로 사회에 뭔가 환원하고 네. 기여하는 그런 기업을 그쵸. 사회적 기업이라고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했을 맞아요. 때 저도 기업하면 그러니까 영리 목적이 최대인 기업에서 약간 그런 사회적 가치 네, 맞아요. 플러스되는 것 같은데 그만큼 근데 영리하고는 또 다른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그 방황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또, 맞아요. 또한 많이들 요즘 많이들 하고 계시지만 그리고 되게 소중한 활동들을 많이 하시지만 또한 여러 가지 또 어려움들도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여기가 그 도토리 문화학교가 왜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네네. 어떤 역사와 관련된 어르신들을 맞아요. 찾아가서 아까 예, 마을의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담는 기록자의 역할들을 네네, 또 해오시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걸 역사, 문화, 콘텐츠 요즘 콘텐츠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는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예, 근데 딱 홈페이지 상에도 역사, 문화, 콘텐츠 뭐 또 어떤 기록, 콘텐츠 네. 제작, 뭐 그리고 이런 제작을 하는 사람들을 양성하는 일 그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활동의 중심 키워드이신 것 같다고 같아요. 느꼈는데 저희 홈페이지를 보면서 어떤 역사 문화 콘텐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맞아요. 우리는 잘 피부로 와닿지는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역사라고 하면 상당히 딱딱하게 느끼고요. 네. 또 계신 두 분도 사실 역사 그렇습니다. 하면 어떠세요? 학교 다닐 때 역사 좋아하셨나요? 역사요? 뭐 맨날 신석기, 구석기 뭐 그런 거만 그렇죠. 머릿속에 뭔가 있고요. 외워야 하는 거. 그리고는 잘 모르겠어요. 막 뭔가 써놔야 하는 것. 그런 것들. 네, 맞습니다. 느꼈어요. 저도 사실은 학교 다닐 때 역사를 좋아했었어요. 상당히. 좋아했는데 역사를 좋아하는 거와 역사 점수가 잘 나오는 건 별개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역사를 문화로서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어떤 유물들을 살펴보고 또 저는 이것이 일어난 어떤 사건이 일어난 원인이 뭘까를 되게 좀 깊게 들어가는 경향이 있었는데 제가 자꾸 파헤치는 깊게 들어가는 것이 시험에 네. 반영되지는 않더라고요. 아. 맞아요. 네. 그렇게 들으니까 예를 들면 어떤 느낌일까요? 그 불현듯 궁금해져서 시험과 네네. 예를 들면은 우리는 시험에서 임진왜란은 몇 년도에 일어났을까요? 왜 1592년 요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현재는 좀 요즘은 학교 시험의 문제들이 많이 방향이 바뀌긴 했지만 저희 때는 그 문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 그 이순신 장군께서 마지막에 대승했던 전쟁은 어디입니까? 이런 맞아요. 식으로만 연도나 뭐 장소나 뭐 그런 네, 저는 거기에서 좀 예를 들면은 이순신 장군뿐만 아니라 그 외에 상당히 많은 공신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의 기록에 대해서도 좀 궁금했고 그분들의 업적에 대해서도 궁금했고 그리고 그때 생각했던 것이 당연히 훌륭한 분이시지만 너무 훌륭한 분 사이에 가려져 있는 분들에 대한 것들이 되게 궁금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선생님 이분은 왜 그런데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1등 공신이고 또는 같은 역할을 했는데 왜 비슷한 역할을 했는데 왜 이분은 이런 평가를 받고 이런 평가를 받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선생님께서 좀 시원한 답을 해주시지는 않으셨어요. 네. 왜냐하면 그게 또 수업 시간에 물어보기는 되게 시간적으로나 힘든 부분이 있어서 쉬는 시간에 가서 여쭤보기도 하고 하면 나중에는 이제 선생님이 설명하시다가 제가 계속 꼬리를 보니까 아 이거는 여기까지 시험이 안 나오니까 여기까지만 하면 된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성적은 항상 안 좋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능의 수혜자인데 수능은 조금 그거보다는 생각을 조금 더 하게 하는 그런 맞아요. 문제들이 맞아요, 있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서 제가 역사를 좋아하는데 왜 성적이 안 나올까? 근데 성적이 안 나오니까 당연히 또 공부를 안 하게 되죠. 많은 분들이 그런 기회고.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역사를 좀 유물을 본다라든가 좀 하나의 현상을 가지고 다양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넓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석기 신석기 얘기하셨는데 네.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의 역사하면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까지는 상당히 잘 알아요. 왜냐하면 모든 그 시험을 볼 때 네. 또는 새학기가 시작되었으면 나는 오늘부터 공부를 열심히 할 거야 하고 딱 보는 것이 맞아요, 항상 맞아요. 역사라고 하면 시작부터 이제 흘러오는 거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네, 네. 네, 맞아요. 항상 첫 장부터 펴서 이제 시대별로 보다 보면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보다 보면 이제 그 다음엔 포기 맞아요. 상태가 되는 거죠. 이거는 공무원 시험 보는 분들도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까지는 열심히 하시거든요. 근데 그 이후의 역사를 보면 사실은 그때까지 선사시대라고 하는데 고 청동기까지 정도는 유물 중심으로 많이 보죠 우리가 아, 뭐 사람들의 생활이라든가 유물을 통해서 보다가 이제 청동기 지나고 삼국시대 가기 전에 원삼국이라고 하거나 이런 부분들 이제 철기 이후가 되면 역사서들이 기록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네. 이제 기록이 나오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머리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어려움들을 너무 많이 호소하시고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단순히 시대 순으로 뭐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고 네. 무슨 일이 일어났고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는 맞아요. 차라리 하나의 소재를 가지고 그 변화 과정들을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도자기라는 것을 통해서 한번 역사를 바라보자. 그러면 도자기라고 하면 보통 구워진 사기 이런 걸 많이 생각을 네. 하잖아요. 근데 뭐 분청사기 뭐 그런 그쵸. 거.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머그컵 도자기라고 하죠. 근데 도자기는 사실 토기와 자기가 합쳐진 말이기 때문에 토기도 도자기 역사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네, 네. 신석기 시대에 있었던 빗살무늬 토기부터 시작해서 현재의 이 그릇까지 네. 볼 수 있죠. 그래서 토기 그리고 청자, 분천사기, 백자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보면서 어떻게 그릇이 발전되어 왔는지를 볼 수 있는 그리고 사회상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네, 그 프로그램 중에 화사한 이야기라는 네네. 프로그램을 봤는데 그게 이야기. 이 선생님 말씀하신 그 도자기 관련된 네. 프로그램인 거죠? 저희가 화사한 이야기는 다양한 시리즈가 있는데 네. 화사한 이야기 시리즈 중에 첫 번째 저희가 도토리 문화학교에서 기획한 것이 그릇이에요. 네. 그래서 화사하다라고 하니까 횟살 짱짱한 사실은 그런 느낌이 있는 의도한 네. 건 맞아요. 왜냐하면 역사라는 것을 너무 칙칙한 걸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정말 재미있고 햇빛 쨍쨍한 그런 이야기다라는 뜻이 있지만 사실은 한자로 보면 저희가 델화자의 역사사자를 썼어요. 그래서 역사가 되는 이야기 무엇이든 역사가 될 수 있어요. 이야기로 그래서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도자로 보는 역사 해서 첫 번째 시리즈가 그렇게 나온 거죠. 네. 제가 이제 네. 선생님 이야기 듣다 보니까 요즘 스토리텔링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네. 이렇게 그냥 잠깐 어르신에게 듣는 게 어떻게 보면 그 한 사람의 역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안에서 그분이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그 살아오신 인생 자체가 역사긴 하나 또 그 안에서 이 역사와 문화를 함께 이렇게 접목시켜서 이야기로 만든다는 게 참 대단한 일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니까 사회적 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네. 말씀들 듣다 보니까 이런 어떤 이렇게 이 프로그램의 어떤 취지, 이 도토리 문화학교 취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렇게 아까 학교 얘기도 듣고 하면서 가슴 깊이 뭔가 이렇게 이해가 됐는데요. 근데 그러면서 더 궁금해지는 건 지금 꾸리신 어떤 프로그램들이 저희는 아무래도 소리로 하고 있는 어떤 방송이니까 보여줄 수는 없는데 네. 좀 사람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좀 어떤 프로그램, 좀 어떤 식으로 꾸려지는 그런 것들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제가 그 안 그래도 홈페이지 상에서 잠깐 올해 최근 것만 너무 많아서 이 프로그램을 다 소개할 수 없고 뭐 예를 들면 네네네. 우리 동네 안전지도 만들기, 마을 기록 학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화사한 이야기, 네네네. 역사, 문화, 진로 체험, 문화 재보건 전문가.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진로 체험과 관련된 거고 한양 도성 성곽 마을 스토리북, 도토리 문화 규모 포트폴리오도 있고 어울렁 더울렁 이름이 너무 멋져요. 다문화 어울림 프로젝트. 걸어서 한국사 몸으로 익히는 스토리. Doing 한국사 영어를 잘 읽어야 될 텐데 다섯 빛깔 체험 학교 뭐 그림 속의 역사 숨은 그림 찾기 등등 네네. 아 이런 이름으로 들으니까 뭔가 느낌이 네. 오기도 하네요. 더 있어요. 두 개만 더 소개할게요. 네. 여우벌 주말 학교 박물관 논일기 장구로와 명자원의 산업 도시 걷기 여기 안에는 뭐 구로공단 이야기가 네네네.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예 이런 프로그램 어떠세요? 들어보니까 이름을 들으니까 일단 조금 그림이 그려지는 약간 아까 보건이란 말 어떤 체험 어디 걷기 성곽 그리고 뭐 스토리북 예. 지도 만들기 숨은 그림 찾기 이러니까 역사 좀, 숨은 그림 찾기 약간 좀 예.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역사가 딱딱하다는 생각이 안 들고 뭔가 이렇게 몸으로 익히는 그런 체험들이 굉장히 많은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어떻게 이런 프로그램들을 다 하세요? 열심히. 네, 이 중에서 몇 가지만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지금 네. 들어보니까 네. 아, 그래도 저희가 지금 2013년에 창업을 해서 네. 2015년에 구로에 왔는데 네. 사실은 구로에 온 이후에 이야기들을 그리고 프로그램들을 다 이제 수록해 놓은 거거든요. 실어 놓은 건데 네. 아, 생각보다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그 프로그램을 짤 때는 정신없이 짰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니까 아 네. 그래도 많은 일들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최근에 했던 것들 몇 가지 말씀드리면 네. 일단은 안전지도 만들기라든가 마을기록학교는 사실은 둘 다 결과물은 지도라든가 책자로 나오는데 이것이 지도를 중심으로 한다기보다는 저희는 기록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왔어요. 네. 도토리 문화학교가 지역의 자원들을 살펴보고 역사를 기록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기록의 첫 번째는 사실은 마을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살펴볼 수 있는 관심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네.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우리 동네부터 좀 차근차근 알아가고 그것들을 기록하면서 역사에 대한 관심,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두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온마을 교육지원센터와 그리고 구로구 교육지원과에서 이제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지원받은 사업이고요. 네. 아이들과 함께 또 마을을 다니면서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들 또는 안전을 좀 보장해 줄 수 있는 장치들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구석구석 다니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것을 우리 어른들의 눈이 아니라 아이들의 네. 그 눈높이로 봤을 때는 다른 것들이 보이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자. 그렇게 하면서 우리 동네를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네.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마을기록학교는 이제 마을에 있는 알려진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봤을 때 이거는 나에게 소중한 것도 있고 아이들이 봤을 때 또 앞으로 이것들은 계속 보호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들 또는 오래된 가게 또 어르신들 찾아다니면서 아이들이 직접 경험하고 네. 기록해보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도토리 문화학교의 정체성 프로그램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문화재 전문가 체험의 경우는 다양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사실은 저희가 지난 7월까지 진행했던 것이 이제 유물 복원. 네, 유물 복원 중에서도 이제 도자기, 토기를 가지고 아이들이 직접 복원해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네. 사실 우리나라의 문화재의 상당 부분 가장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유물 중에 하나가 도자기예요. 네, 그래서 네, 박물관에서 우리는 항상 도자기를 보고 있지만 네. 그 도자기가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발견되었고 발견된 게 끝이 아니라 발견됐다면 박물관까지 어떻게 전시가 되었을까 그 과정들을 아이들과 한번 살펴보고 그 안에서 상당한 직업군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또 직업 진로 체험을 기획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어렸을 적에 저희 친오빠의 경험을 얘기하면 항상 역사를 너무 잘했었어요. 근데 저희 오빠는 저와 다르게 저는 이제 그 역사에 통사로 딱 보고 네네. 이제 연대순으로 외우라고 하면 저는 못하는데 저희 오빠는 공무원 시험에 딱 최적화된 역사 진짜 시대별로 너무나 잘 알고 근데 그런 걸 너무 재밌어하고 또 족보부터 시작해서 그렇다면 제가 진주강가인데 우리 진주강가에는 어떤 독립운동가가 있을까 유명한 대단해, 분이 있을까를 막 찾아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대학교 때 과를 전자 쪽으로 가더라고요. 진짜? 전공을 전자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역사 쪽을 안 했냐라고 했더니 딱 한마디 했었거든요. 밥 빌어먹기 좋을 것 같아서 안 갔다. 근데 인문학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전공을 살리기 힘들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다양한 그런 직업군이 있는데 몰라서 아이들이 그 진로를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 발굴했을 당시에 발굴하는 이제 고고학자라든가 특히 도자기는 청자 같은 경우는 수중에서 많이 발견되잖아요. 수중 발굴 전문가는 또 따로 필요한 부분이에요. 요즘 근데 물속에서도 발견을 그렇죠. 왜냐하면 청자가 고려 청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전라도 강진이나 해남 쪽에서 생산이 되는데 개경 임금님이 계신 개경까지 가는 동안 가장 빠르지는 않지만 가장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이 물길을 이용하는 방법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달구지 끌고 가면 다 깨지겠죠. 그렇죠. 맞아요. 근데 가장 취약한 것이 사실 풍랑을 만났을 때 배가 침몰하면 그건 끝인데 그렇게 침몰했던 도자기들이 상당수 배에 남아 있는데 그 모습 그대로 배가 발견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발굴하는 거는 아무리 그 발굴 전문가라고 해도 사실은 스쿠버 다이버 자격증이 있다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상당히 일손이 부족하다고 해요. 그런 부분이 왜냐하면 다이버 자격증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아이들한테 제가 만약에 스쿠버 다이버에 관심이 있으면 이런 것도 생각해봐라 취미로만이 아니라 일적으로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발굴 전문가가 있고 발굴되어 왔다면 그것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연구자도 있고요. 그리고 이 연구된 것을 다시 복원하고 또 보존 처리해야 되는 보건 전문가, 보존 처리 과학자라든가 보존 처리 전문가라든가 또 전시가 되기 위한 또 전시 큐레이터가 있을 것이고 또 이것을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교육자가 있을 것이고 도자기가라는 그 하나만 봐도 상당히 많은 직업군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중에 하나 이제 도자기의 파편을 가지고 아이들이 직접 복원을 해보는 그런 실습들을 하면서 사실은 상당히 재미있어하는 아이들도 많고요. 또 어떤 아이들은 아 이건 너무 맞추기 힘들다고 짜증이 내는 경우도 있는데 퍼즐처럼 그때는 제가 말을 하죠. 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라. 네가 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이것은 너와 직업이 너의 직업으로 맞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갈 길이 아니구나를 알아낸 것만으로도 만족해라라고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도 있고요. 또 그래서 거의 많은 프로그램들이 저희가 그렇게 기록과 그리고 역사를 컨텐츠로 접목해서 진행하는 체험 프로그램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직업군이 맞아요. 있네요, 정말. 그것도 그렇고, 진짜 좀 이 활동에 가진 의미가 되게 다양하다는 생각이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걸 계속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곡 신청곡을 한 곡 청해 듣고 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좀 쉬어가는 마당으로. 너무 궁금한 게 많이 생기겠는데요. 참고 있겠습니다. 선생님 신청곡 하나 이야기해 주세요. 가을의 문턱에 와 있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내년이면 마흔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사람이 센치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가을의 느낌에 맞는 윤도현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 아, 네. 너무 좋아요. 윤도현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네, 윤도현이 부른 가을 우체국 앞에서 듣고 돌아오셨습니다. 네. 아, 노래 너무 좋네요. 특히 가사도 약간 고려하고 고르신 것 같은 느낌이. 아, 여기 가사 중에 그냥 쑥 귀에 들어온 게 뭐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오래 남을까? 아, 이 가사, 아, 이게 너무, 아, 이거 좀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이 가사 너무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연결돼 그런 느껴져서. 깊은 의미가. 근데 저는 희한하게도 제가 하는 일들이 그냥 좋아서 하는 일인데 네.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의미를 부여해주고 또 네. 그냥 좋아서 했는데 이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정책의 중요한 포인트로 올라가 있고. 조금 그래서 되게 어리둥절할 때가 많고요. 이게 무슨 상황이지? 라고 할 때가 많기는 한데 아, 지금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제가 상당히 고심하고 고른 선곡한 곡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네. 그러게요. 그 역사 자체가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네, 또 그쵸, 사람들이 그쵸. 굳이 그 껴맞춰 주지 않아도 그 자체로도 그쵸, 굉장히 의미 그쵸, 있는 그쵸, 일이지 않을까 그쵸. 싶네요. 그 말씀은 네. 참 멋지기도 하네요. 그리고 좋아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어떤 사람들한테 좀 사회적 의미 같은 걸로 와닿는다는 거잖아요. 그 말씀. 네. 아무튼 그게 더 의미가 그렇구나. 있는 것 같아요. 그건, 그쵸, 그것도 그러니까요, 의도하지는 그러면. 않았는데. 아, 좀 풀리셨나 봐요. 아, 저희가 그, 이제 네, 저희 이부에는 이제 좀 선생님 강희정 선생님의 얘기들을 조금 더 깊게 들어보게 될 건데 네. 전 근데 그 전에 꼭 아까 얘기해서 한 가지만 좀 여쭙고 넘어가고 싶었던 게 아까 마을 기록 활동이라는 말 자체도 되게 이렇게 와닿는 게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마을 기록 활동을 한다는 건 그러니까 어떤 것 어떤 활동들을 할까 마을을 기록한다는 것이 예,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네. 아이 사실은 제가 아이들과 마을 기록을 기획할 때는 사실은 구로에 오면서부터 마을 아이들이 저도 기록을 할 수 있지만 마을 아이들이 내가 살고 있는 동네를 좀 더 잘 알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고 네. 또 더 나아가서는 어르신들을 만나고 또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세대 간 공감이 좀 될 수 있는 네네네.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상당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현재 많은 문제들이 되는 게 세대 간 단절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 내 앞에 있는 분이 역사의 증인이고 그분 자체가 역사라는 것을 아이들이 네네. 좀 인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을 기획했었는데 근데 처음부터 어르신들을 만나라라고 얘기했을 때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죠. 네네, 근데 네네. 이제 쉬운 것부터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주변에 있는 것들을 현상들을 먼저 좀 아.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네네, 이제 진행을 네네. 하게 되었고요. 아이들이 현재 상당히 사랑하는 스마트폰 매체를 이용해서 네, 지금 사진을 열심히 사진을 찍는다라든가 아니면 또 요즘은 동영상 어플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마을 기록의 매체로서 동영상을 이용한다라든가 좀 재미를 줄 수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들을 아. 지금 기획하고 있고 네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주변 어떤 현상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의 얘기들을 이렇게 듣고 하는 그렇죠. 아, 제가 라디오를 하면서 네네. 계속해서 이제 라디오를 접하면서 드는 생각이 네. 이게 이제 마을 신문도 있고 영상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이걸 세 가지를 하나로 접목시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네네. 선생님 말씀하신 기록도 그렇고 그 다음에 기록이 이제 마을 신문을 자, 신문의 이렇게, 역할을 하겠죠. 네네, 네네, 그리고 네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들을 수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감각이 우리가 뭐 말하는 그런 감각들 말, 입, 청각, 네네. 후각, 미각 시각, 뭐 그런 것들 네네. 그런 것들을 다 하나로 접목시키면 굉장히 선생님 말씀하신 그 문화 콘텐츠를 영상팀이 가서 찍어두면 그것도 하나의 기록이 되잖아요. 그치. 선생님이 지금 나오셔서 우리와 함께 라디오 작업 것도, 이렇게 그치. 녹음 작업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기록인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참 이렇게 좀 삼박자가 고루 가면 얼마나 좋을까. 맞아요. 그렇게 하는,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네, 근데 그래서 네. 현재 저희가 그 아이들과는 따로따로 진행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커리큘럼 주차별로 진행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실제 이제 저희의 전문 영역으로 들어갔을 때 뭐 구술 기록 사업을 진행한다거나 하면 요즘은 그 녹음 그리고 영상 사진이 다 아. 같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네. 이제 그 기록한 것을 저희가 다 전사라고 해서 말씀하신 것을 어떤 편집 없이 그분의 말투 그대로 타이핑을 해서 그걸 또 남겨놓습니다. 문자로. 네. 그래서 저희의 결과물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결과물은 영상이 될 수도 있고 사진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의 종이책자로 내는 것을 도토리 문화학교에서는 선호를 해요. 네. 그냥 네. 제가 사실은 아까 제가 실수로 나이를 말씀을 드리기는 했어요. 큰일 아닌데. 네, 큰일입니다. 이제 구로에서 제 나이가 다 커져서 큰일입니다. 네, 이제 그때가 딱 저희 세대가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중간 맞아요. 세대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아직까지 그 아날로그적인 그리고 글로 쓰고 직접 책을 펼쳐놓고 줄로 긋는 이게 더 좀 머리에 쏙쏙 들어오고 더 편안함이 있고요. 그리고 네. 어떻게 보면은 이런 디지털 매체들이 상당히 많은 좋은 역할들을 하지만 그 사진이라는 매체 하나만 보더라도 네.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찍지만 그게 관리가 좀 안 되는 느낌을 저는 상당히 많이 받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앨범이라는 게 어느 순간 많이 없어졌죠. 사라지게 되죠.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을 좀 종이로 만들고 책자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정말 빛바랜 추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들과 꼭 책자나 지도, 종이 지도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을 최종 목표로 아이들과 최종 목표라기보다는 결과물로서 아이들 손에 쥐어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네. 그 아이들 데리고 한번 또 저희 구로 FM에 찾아오시면 좋겠네요. 이제 궁금해지네요.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하고 계신지 네. 찾아가 보고 싶기도 하고 한번 현장으로 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겠네요. 저희가 이제 좀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네네, 여쭤볼까 하는데 네네. 어쩌다가 이런 역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 그리고 예, 이전에는 뭐 어떤 활동들을 하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네. 일단은 제가 역사, 문화라고 하죠. 사실은 역사보다는 문화에 더 가깝긴 그렇죠. 한데 제 주변 분들은 어떻게 역사를 전공했다거나 저는 이제 민속학이라는 학문을 대학에서 전공을 했는데 네. 어떻게 민속학과를 왔나요? 라고 했을 때 어떤 유명한 분의 책을 읽고 그것에 감동을 받아서 왔다라든가 저는 문화재에 반환 운동에 관심이 있어서 이쪽을 선택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도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사실은 저는 그 또한 어떤 네. 계기를 한동안 찾지를 못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박물관에서 네. 그냥 유물 앞에서 청소만 해도 좋겠다라든가 그 관리를 하고 싶었고 민속촌에서 내가 근무를 하면 참 행복하겠다라는 게 어느 날 정말 무슨 그분이 계시를 내려주신 것도 아닌데 정말 딱 그만큼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어떤 계기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정말 딱 그만큼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민속학과라는 곳에 가서 이제 공부를 했었고 그곳에서 이제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듣고 또 기록하고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최근에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은 저희 친정엄마의 영향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적에 저는 사실은 어떤 자료를 보는 거에는 상당히 약해요. 듣거나 본 거에 대한 것은 상당히 잘 기록하고 어떤 화면이 지나가듯이 어린 시절의 이야기 그런 추억들이 떠오르는데 어렸을 적에 저희 엄마가 나이가 좀 많으시거든요. 네. 39에 딱 제 나이에 또 실수했습니다. 제 나이를 또 딱 제 나이에 저를 네. 낳으셨고 네. 네.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제 42살에 저를 낳으셨고 네. 뭐 이렇기 때문에 어머님, 아버님이 둘 다 두 분 다 이제 어린 나이지만 일제강점기를 뭐 1, 2년이라도 경험을 하셨고 그렇네요. 또 6.25 전쟁이라는 것을 경험하신 세대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많이들 이제 듣거나 엄마가 이제 살아오면서 힘들었던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었어요. 네. 근데 그때는 그게 어느 순간 이제 사춘기가 되면서 그게 좀 듣는 게 지겹기도 하고 했지만 그게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학교에서 그런 숙제를 냈었거든요. 초등학교 때 할머니나 할아버지에게 6.25 전쟁에 대한 그런 경험담을 이야기로 듣고 오는 숙제가 있었는데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안 계시고 네. 들을 수 있는 게 유일하게 엄마 아버지셨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이야기를 들었었고 또 이야기를 듣던 과정에서 이거는 좀 어떤 사건이지? 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보면은 이제 자라면서도 그래서 엄마의 친정 쪽에 한 마을에서 6.25 때 이제 한날 한시에 네. 그 청년들이 남성들이 다 함께 몰살되는 사건이 있어서 그 제삿날이 똑같대요. 그 마을은 한날 네, 제사를 그러네요. 지내는데 그날이 되면은 그런 슬픔 때문인지 비가 그렇게 온다라는 엄마의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는 뭔가 좀 단순한 사건이 아니겠구나라는 그러네. 생각에 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네. 막 찾아봤죠. 네, 찾아봤더니 그게 이제 저희 고향에 그런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보도연맹 네. 요즘 네. 많이 네. 얘기하고 있죠. 네. 근데 네. 보도연맹 사건에 대한 거를 저는 저희 엄마를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저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보도연맹 사건이나 이런 것들은 숨겨진 사건들이었기 때문에 네. 배우지 못했었거든요. 네. 요즘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인데 네.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보면서 정말 우리 이때까지 역사 속에서 살아왔던 우리 부모님의 이야기,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역사라는 것을 늦게 깨달았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제가 이런 전공을 선택하고 현재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요즘 들어서 문득문득하게 돼요. 맞아요. 누군가가 꼭 그 원인을 찾아내라고 얘기를 해서 열심히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어느 순간 네, 아 우리 엄마의 영향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엄마가 구슬가시였네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면 네. 네, 제가 안 듣고 싶은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근데 네. 진짜 내가 생각하는데 저도 이제 아이들이 있지만 아이들은 이야기를 먹고 자라는 것 같아요. 내가 저는 그래서 자기 전에 제 어렸을 적 이야기 되게 많이 해주거든요. 근데 네. 선생님 어머님도 그러셨나 봐요. 네. 어렸을 적 이야기가 애들은 재미있어해. 엄마의 어릴 적 이야기를. 그리고 저는 많이 물어봤었어요. 엄마 어릴 때 뭐 하고 놀았어? 이런 것들을. 그러면 저도 이제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이 하는 그런 속꿉장난 세트가 아니라 정말 어르신들이 버린 이나간 접시 이런 거를 주어서 예. 제 또래 노는 것도 달랐구나. 제 또래의 서울 친구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네.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런 걸로 이제 소꿉장난하고 막 네. 이러면서 엄마의 이야기가 궁금한가요? 엄마도 이런 거 했어? 라고 했더니 저희 엄마는 저보다 한 술 더 떠서 그 계란 껍질에다가 밥을 해 드셨다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맞아요. 자랐고 또 어떤 놀이들을 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자랐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시간이 너무 아까워. 지금 선생님하고 그러게요. 어느새 또 시간이 네. 제가 아까 제 사적인 궁금증을 채우려고 물어보는 거라면 괜찮았어요. 지금 근데 말씀드린 2부를 준비해야 될까요? 그래야 될까 봐요. 진짜? 나오시는 분들마다 한번, 다 네. 아쉬워요. 그러게요. 혹시 이제 그러면 저희가 벌써 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구로에서 활동하시면서 네. 예, 뭐 그냥 어디서 이사 오신 이야기는 아까 우리끼리 했으니까 그거 말고 그냥 패스하고 구로에 사시면서 어떠셨는지 예 구로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활동적으로도 예. 기반이시니까 네. 일단은 구로라는 곳이 상당히 매력적인 곳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람에 대한 관계를 되게 많이 엮어준 곳이었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2015년에 와서 지금 3년 차, 2년 활동, 물론 집은 구로지만 네. 그 2년 동안 이곳에서 이제 활동과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3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3년이라는 세월 속에 도토리라는 이름도 상당히 많이 알려진 것 같고 또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네. 그 마을 속에서 만난 많은 분들이 정말 기억에 남고요. 특히 제가 처음 이제 구로에서 만난 분들은 가리봉동에서 만난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아까 장구로와 명자언니의 산업도시 거기 네.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은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항상 네. 그 마음속에 또 감사하고 또 구로에 대해서 더 큰 애착을 가지게 해주셨던 그 고 김선민 감독님과의 네. 활동들 또 상당히 추억으로 남고 그 활동을 통해서 사실은 그 산업도시 걷기를 할 때 지벨리 1단지에 네. 있는 건물들을 주차장부터 옥상까지 다 다녔었어요. 저희 함께 하시던 연구진들이 네네, 네네. 그랬던 추억들 그리고 그것이 결과물로 나왔을 때 그 기쁨 그리고 가리봉동에서 만난 많은 분들이 계시죠. 조하연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또 많은 코디분들, 주민들 만나서 많은 의지가 되었고 또 많은 배움의 시간이 되었고 그리고 제가 다시 열정을 일으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었던 것 같아요. 오류동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아우 선생님 저는 나이 먹을수록 관계 맺기가 참 힘들구나라는 네네, 생각들을 네. 하시는데 선생님은 그래도 그동안 그 2, 3년간의 관계들을 참 잘 맺어오신 것 같아요. 구로 안에서.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시게 사람이 됐고. 역사다라는 말을 저는 좀 많이 하는 편인데 물론 그 관계 속에서 100% 만족하고 서로가 만족하고 좋은 관계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네. 그 관계 속에서 또 좋은 것은 또 기뻤던 일들은 기뻤던 것대로 좋고 아팠던 것들은 또 교훈이 되고 또 그 나름대로 또 다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데 밑바탕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게요. 참 예, 네, 좋은 관계를 우리도 지금 이 순간도 네. 맺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어떤 네 어떤 비전이나 도토리 문화학교에 어떤 뭐 홍보하실 거 있으시면 이 시간을 빌어서 홍보도 하시고 네. 네. 아 먼저 도토리 문화학교의 비전은 마을의 역사들 정말 대한민국 모든 마을들의 역사를 모아서 그 역사 마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것이 저의 큰 꿈인데 제가 살아 있을 때 안 되면 그 다음 세대에서 도토리 문화학교는 영원히 좀 지속됐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큰 그림을 그려보기도 하고요. 정말 그 전국에 있는 마을에서 아 도토리 문화학교라는 말을 한 번쯤은 좀 들어볼 수 있을 만큼 네. 발로 찾아가는 그런 일들을 좀 다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특히 구로에서 제가 이제 원래부터 마을 기록들을 더 활성화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도토리 문화학교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단순한 프로그램 그리고 지도 하나 만들어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동네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이 아이들이 자랐을 때는 지역의 전문가가 되고 내가 자란 내 우리 마을을 내가 스스로가 기획하고 어떤 기록하고 이런 역할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잘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네. 훌륭하신 지역의 선생님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도토리 문화학교에서는 지금 강사 선생님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토리 문화학교의 강사가 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요건은 네. 지역을 사랑하시고 또 사명감과 무엇보다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이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강사 모집 중이라고 하십니다. 예,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빨리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마 경쟁률이 엄청 셀 것 같아요. 네, 많이 활동하신 분들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네. 선생님 노래를 한 곡 더 신청해 오셨으니 맞아요. 예, 그 곡 듣고 저희가 또 한 호흡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떤 곡이죠? 아, 제가 너무나 좋아했고 현재 이 가수들로 인해서 제가 10대 아이들과 요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진짜요? 그룹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대학교 때 해체를 했는데 다시 시작하면서 아이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룹입니다. 잭스키스의 폼생폼사 신청하고 싶습니다. 폼생폼사 너무 오랜만에 듣네요. 네, 저도요. 저도요. 네,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노래가 네. 흘러나오는 중에 네, 저희가 방송을 마칠 시간이 다 되어가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지막 선생님 아까 그 네. 쫄깃쫄깃한 심장이 아직도 살아있는지 네, 소감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네. 네. 아, 쫄깃했던 심장이 조금 말랑해진 것 같아요. 네, 오늘 또 이렇게 제가 FM, 구로 FM 통해서 처음으로 방송이라는 것을 접해보게 되었는데요. 네. 항상 질문을 하다가 많은 어르신들에게 제가 이제 질문도 당한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받고 그리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더 많이 구로에 대한 애착 그리고 마을을 더 많이 기록하고 더 발로 뛰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많은 또 이렇게 나와서 같이 이야기를 하니까 또 새롭네요. 네, 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불러주세요. 네네네. 네, 정말 더 길게 좀 얘기 듣고 싶은 언제나 그렇지만 그런 날이었네요, 진짜. 저는 발로 뛰신다는 그 말씀에 아, 에너지가 굉장히 많으신가 보다. 근데 되게 호리호리 하시잖아요. 아니요, 발로 더 뛰어야 아니요. 좀 다이어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더 뛰어야 될 것 같아요. 아, 아니요, 진짜 좀 건강 챙겨가시면서 네, 하시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네, 싶어서.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로. 네. 그래서 운동도 하신다니까 반갑네요. 운동을 꼭 해야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급하게 또 네, 섭외를 했는데 맞아요,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네, 저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또 저한테도 너무 이렇게 노래가 끝났네. 네. 제 소감은 아직도 이렇게, 음악이 흘러. 이게 숨이 상관이 있네요. 네, 시작할 네, 때도 네. 음악에서 실수가 있었는데 또 한번 저도 너무 이렇게 처음에 역사 뭐 관련 키워드라는 얘기 그런 간단한 소개 정도만 알고 있던 상황에서는 그냥 우리 학교에서 역사 배우듯이 뭐 그런 걸 이렇게 하는 분 아 뭐 그러시구나 정도로 생각을 했던 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말씀들을 들으니까 아이들이 지금 마을의 사람들의 얘기들을 듣는 것 그리고 과거 막 이런 역사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구로의 뭐 산업화 때 얘기라든지 그런 네네 현재 모습 아 그쵸 현재죠 네 그런 얘기들 속에서 역사라는 말을 이렇게 찾아간다는 것이 저한테는 되게 네네 의미 있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네. 실은 마음으로 좀 와닿은 건 더 있는데 저는 말로 이런 것들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표현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종이비행기 게스트로 도토리문화학교의 강희정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오늘 저희가 종이비행기 25회 방송을 네. 예, 이만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나와주신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 종호쌤도 건강하시고 네, 정강쌤도 저도 한 주간 동안 건강하겠습니다. 저희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